세워라. 세워라.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.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속하구나.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. 한두 번 살았대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가속하더라.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Good.